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때 빛깔이 가까워진 숨설 때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걸 아무도 날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노리는 시선들 yeah. 나는 난폭해지고 yeah. 결국엔 강한 자가 얻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능성 제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본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